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인민당 창건 96돌째 즈음에서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에 2월 2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자주 평화 진선의 이름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몽골인민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